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운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27일 인민무력상인 류꾼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쿠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